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에이, 나는 충분히 한 것 같아. 이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정오 시간에 돌아보는데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면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더욱 주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따라왔다면 앞으로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 길을 가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조성곤의 음성으로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에 첫 찬양으로 함께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정오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나눴는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주님의 이끄심과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더 부지런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는 길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눴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입니다. 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정오 풍경 함께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상큼한 오후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네, 아마 일을 하시고 잠시 점심시간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식사 준비로 분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잠시 분주한 마음들, 조금은 힘든 마음들 내려놓고 찬양 함께 하시면서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잊지 마시고요. 힘내세요. 엄진순 성도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상큼한 오후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나누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 함께 나눌게요.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또 기도하는 삶의 응답이겠죠? 우리 은진이, 수진이 할머니 상큼 방송 함께하고 있어요. 남겨주셨네요. 오늘도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바이블은 쭉 이어집니다. 말씀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에스겔 말씀 함께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하는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말씀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에스겔 말씀 24장, 25장, 26장, 3장 말씀 함께할게요.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 앤 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 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 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상큼한 오후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큼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공연 초대권인데요. 소프라노 이승희 독창회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14일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네, 오늘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가 되겠고요.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 홀에서 열리는데 공연 초대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음악회라고 남겨주시면서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남겨주세요. 내일이네요. 10월 14일 금요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악회라고 적으시고요. 성함, 두 분의 성함을 남기시면 되겠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가을입니다.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또 가을음악회 함께했죠. 음악으로 또 찬양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변화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쁨과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누구를 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아바 아버지 함께 들으시고요. 광고 후에 이어갈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돌고래의 삐소리, 기계의 삐소리, 벌레의 웽소리. 내 귀에만 들리는 이런 소음들, 이명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이제 참지 말고 실비도 하세요. 식약처허가 이명 단일 증상 일반 의약품. 신경 쓰이는 이명엔 실비도. 태전그룹 AOK. 바리스타 임종명이 추천하는 써모스. 커피에서 원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온도인데요. 써모스의 진공 단열 기술이 가장 맛있는 커피의 온도를 지켜줍니다. 맛있는 커피, 이제 써모스 보온병으로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맛있는 온도, 써모스. 난 질레트의 캡틴, 하정우다. 프로실드를 만나는 순간, 과거의 상처는 사라질 것이다. 윤활 밴드가 아래에 하나, 위에 또 하나. 프로실드 이중면도 보호막으로, 질레트 최적의 부드러운 면도를. 질레트,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Sam Smith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AC와 전원형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연아가 좋아할 수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이불 속 온도를 체온에 맞게 유지한다. 빈틈없이 몸을 감싼다. 해로운 건 맞고 피부는 보호한다. 이부자리 40년, 이불은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부자리 아웃라스트 40주년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푸짐한 혜택을 드립니다. 10월 16일까지. 맛있는 건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건 비싸고 비싸면 부담되니까 모두 맛있는 피자를 드실 수 있도록 피자헛 모든 프리미엄 피자 할인. 방문 포장 40%, 배달 레스토랑 30% 할인. 11월 30일까지 맛있는 건 참지 마세요. 1588-5588 피자헛. 피로가 노리는 것은 근육과 신경입니다. 어깨와 목, 눈, 허리. 평소에 약했던 것부터 아프기 시작하죠. 아로나민은 효과가 확실한가요? 경험해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 복제 아로나민 골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 확실히 다르죠. 일동제약. 상큼한 오후 목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오늘 목요일 상큼 100일장 대회로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의 주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요. 찬양 두 글자 통해서 이행시로 함께 나눠주세요. 찬양합시다. 가을은 찬양하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의 이행시 주제는 찬양 두 글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또 나눔 함께 이 시간 또 문자 사연으로 나누기 원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이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연 초대권을 준비했습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 홀에서 열리는 소프라노 이승희의 독창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음악회라고 적으시고 두 분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공연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을 의지함이 이라. 네,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문소와의 음성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상큼한 오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벌써 12시 48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죠. 오늘 찬양 상큼 백일장 대회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함께 조금 나눠볼게요. 찬, 찬양하는 자리에 반주자로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양, 양 같은 저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며 또 감사합니다 남기셨네요. 아멘. 주님의 이끄시김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설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의레네님, 찬바람이 불어오니 양말과 네일을 샀습니다 하시면서 찬양 통해서 조금은 재치 있게 함께 남겨주셨어요. 2866번님, 창, 찬양하리라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양, 양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을 말이죠 하시면서 남겨주셨네요. 예수님.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멋지게 오늘 찬양 통해서 두 글자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전혜진 성도님 그리고 2866번님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주소와 성함 남겨주세요. 트라이앵글님 문자사연을 함께 하셨는데 피디님 기쁨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우리 기윤이의 첫 번째 생일이에요. 어머, 돌인 거네요, 그쵸?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이 되기를, 거룩한 우리 기윤이로 자라길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주님의 기쁨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 전하길 원합니다. 1318번님 오랜만에 문자하는데요.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과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러 가고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 힘내세요 남기셨네요. 네, 곳곳에서 찬양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하는 상큼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마지막 찬양은 소리엘의 음성으로 오병이와 함께 들을게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상큼한 오프 조안나였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여 드려요. 예수님, 저의 작은 거지만 기쁘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랑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지만 내길 수 없는 놀라운